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여기는 졸리마 내 조국이랍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작사, 강창렴 작곡인 이 가열은 주체 58, 1969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달이 세인을 놀려는 기적과 혁신을 연이어 창조하며 졸리마의 기상 떠올치는 위대한 졸리마 조국에서 사는 우리 민들의 끝없는 행복의 감정이 긍지 높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사 1절에서는 우리의 조국은 맑고 푸른 하늘에서 비추어는 햇빛처럼 한없이 따사로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차넘치는 땅. 그 어딜 가봐도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 높은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사 2절에서는 우리의 조국은 넓고 넓은 들에는 어곡이 설레이고 일도마다 창조의 노래가 울리는 곳이라는 시 형상으로 우리 민의 근면하고 성실한 창조의 노력으로 부강 번영하는 조국의 참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우리 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만 있으며 우리의 조국은 끝없이 번영하며 영광 떨칠 수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온 세계에 그 이름을 빛내어가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전원과 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가 구절마다 차넘치는 가사의 형상은 자부의 감정이 흘러넘치는 선율에 의해서 더욱 커다란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요 여기는 졸리마 내 조국이랍니다는 지난 세기의 용광찬란한 조국의 역사를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돌이켜보게 하면서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이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내 다음 순서로 노래 여기가 내 사는 저국이여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안종호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오보이 수련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갖고 오신 사회주의 저국의 품이 안겨 사는 우리 민의 행복한 생활 감정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백두산 촌지의 붉은 노을 빗기니 만경대 고향집 정든 뜰하게 이와 같은 시적 표현들로서 오보이 수련님의 불멸의 흉명생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되새겨주면서 위대한 수련님을 떠나서 우리 조국의 융숭 본용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수련님의 품은 곧 우리 조국의 품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국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수령님의 뜻으로 빛을 뿌릴 것이며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흉명 역사와 더불어 융숭 본용할 것이라는 것을 수령님 뜻으로 빛나는 내 나라, 수령님 역사로 자랑찬 내 나라와 같은 표현들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가사에서는 오보이 수련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 우리 군대와 민의 드러지 않는 철의 의지를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보이 수련님의 요문을 반드시 실현하고야말 우리 촌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대동강의 맑은 물에 비유하면서 그 순결함과 깨끗함, 영원함에 대하여 시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로 흐르는 선율은 동족 단순 이 부분 형식의 구조 속에서 가사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요 여기가 내 사는 저국이여라는 태양의 전함으로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부강 본용을 온 세상에 자랑하며 서리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 그럼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